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기획처 국가근로장학생 모집안내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업무는 사무실 청소, 문서 우편물 수발 등 행정보조입니다.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ECO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무방류 시스템, 물 재이용, 물 적약입니다. 공모기간은 5월 1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풍 석포재련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즈가 공식 서포터즈 스위트 크리에이터 2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부문은 마케팅과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획 부문과 영상 촬영 및 제작하는 제작 부문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즈가 서포터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대학혁신지역사업 모니터링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한양대학교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6일까지입니다. 활동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혁신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 논란이 계속되자 노조 측은 지난 13일 택배 갈등과 관련한 호소문을 작성해 집 문 앞에 붙였습니다. 호소글에는 택배 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 택배 차량 지상 출입 금지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택배 노동자들과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결정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아파트 측은 호소문을 비치한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합의해줄 생각이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서울 한강변에서 잠이 들었던 대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드론, 헬기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닷새째 수색 중입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A씨가 지난 25일 오전 3시에서 5시쯤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비춘 CCTV가 없어 A씨의 정확한 행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서초경찰서 측은 실종 위치가 한강변이라 실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9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최 의원은 전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 의원이 접촉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방역당국에 연락해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빙하 녹는 속도가 2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아서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하가 유실되는 것보다 해수면 상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1세기 이후 해수면이 21% 상승했고 이는 매년 2m의 영국 지표면을 물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툴루즈 대학 로메인 휴고넷 연구팀은 전 세계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난 20년 동안 2배 이상 빨라진 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며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빙하가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지역 수문학을 비롯한 지구촌 물순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2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